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에스라 2장. 너는 누구냐? 저는 전주이시 덕천군파 18대손입니다. 덕천군은 조선 2대왕 정종과 성빈 지씨 사이에서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지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세종시를 지나다가 이 할아버지의 사당 표지판을 보고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저는 육신의 혈통적 족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지요. 어떤 목사님은 양반들이 많이 사는 경북 안동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이 본이 어디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에덴 예시라고 대답하니 양반이겠죠 하더랍니다. 족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족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둡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하기 쉽지 않은 이름들로 나열된 족보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그 족보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서 끝을 맺지요. 그리고 신약은 더 이상 족보를 적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족보들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본 에스라 2장도 족보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절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와 명수가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족보를 정확하게 관리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잘 알 수가 없었고 어떤 제사장들의 무리는 족보 관리를 잘 못해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아 지성물을 먹는 일에서 제한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장 59절과 62절 63절에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샤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히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족보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이 족보이기 때문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므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러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계보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재림성도의 정체성의 혼란 혹은 부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삶과 생활의 무의미로 이어지고 마침내 목적의 상실로 귀결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기자들은 왜 이렇게 족보들을 여러 번 기록하였을까? 그것은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메시아의 족보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지나간 족보는 혈통적 족보가 중요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후에는 혈통적 족보가 아닌 영적인 족보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쓸 때 혈통을 밝혔지만 자신에 대하여 얘기할 때 혈통에 관하여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임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혈통적 정체성이 아닌 영적 정체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전주시 덕천군파 18대손입니다. 라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시민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반드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